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민과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25일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이 특대 소식으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미국의 CNN 방송, AP통신, UPI통신, ABC방송, 신문 월스트리트저널, 일본의 지지통신, 교도통신, 니연계자이 신봉, 도쿄신봉, 마이니치 신봉, NHK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민망, 환구망, 중국 보도망, 쿠웨이트통신, 프랑스의 AFP통신은 김정은 령도자, 조선이 핵 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하게 되었다고 강조 등의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과 파르스 투데이 방송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을 모시고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